50 languages. 19. 19. 19. في المطبخ. 부엌에서. 부엌에서. ألديك مطبخ جديد؟ 당신은 새 부엌이 있어요? 당신은 새 부엌이 있어요? ماذا ستطبخ اليوم؟ 당신은 오늘 뭘 요리하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 뭘 요리하고 싶어요? أتطبخ بالكهرباء أم بالغاز؟ 당신은 전기로 요리해요? 아니면 가스로 요리해요? 당신은 전기로 요리해요? 아니면 가스로 요리해요? هل أقطع البصل؟ 제가 양파를 자를까요? 제가 양파를 자를까요? هل أقشر البطاطا؟ 제가 감자 껍질을 벗길까요? 제가 감자 껍질을 벗길까요? هل أغسل الخس؟ 제가 양상추를 씻을까요? 제가 양상추를 씻을까요? أين الأكواب؟ 유리잔들이 어디 있어요? 유리잔들이 어디 있어요? أين الأطباق؟ 그릇들이 어디 있어요? 그릇들이 어디 있어요? أين طقم أدوات المائدة؟ 수저가 어디 있어요? 수저가 어디 있어요? أعندك فتاحة علب؟ 당신은 깡통 따개가 있어요? 당신은 깡통 따개가 있어요? أعندك فتاحة زجاجات؟ 당신은 병 따개가 있어요? 당신은 병 따개가 있어요? أعندك بزال؟ 당신은 코르크 마개 따개가 있어요? 당신은 코르크 마개 따개가 있어요? أتطبخ الحساء في هذا القدر؟ 당신은 수프를 이 솥에 요리하고 있어요? 당신은 수프를 이 솥에 요리하고 있어요? أتقلي السمكة في هذه المقلاة؟ 당신은 생선을 이 팬에 굽고 있어요? 당신은 생선을 이 팬에 굽고 있어요? أتشوي الخضر على هذه المشواة؟ 당신은 채소를 이 그릴에 굽고 있어요? 당신은 채소를 이 그릴에 굽고 있어요? أنا أجهز السفرة. أعد المائدة. 저는 밥상을 차려요. 저는 밥상을 차려요. ها هي السكاكين والشوك والملاعق. 여기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이 있어요. 여기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이 있어요. ها هي الأكواب الصحون وفوط السفرة. 여기 유리잔과 접시와 냅킨이 있어요. 여기 유리잔과 접시와 냅킨이 있어요.